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우린 짐작했지.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정리를 했으니까. 오래도 됐잖아. 예의상 문자 따위로 끝낼 수도 없으니 얼굴 마주한 채 이별을 고하려 했지만 I couldn't say goodbye. 수년 뒤에 네 맘속 따뜻함으로 남고 싶지만 좋은 이별. 다른 세상에 없어 난 나쁜 놈이 돼야 해. 걸으면 걸으면 살려 뒤돌아보지도 않아. 비겁하게 도망가도 너만은 날 잊지 마라. Remember, 영원히 remember me. 걸으면 걸으면 살려 시간을 거꾸로 달려. 사라지고 싶지 않아 그대여 날 잊지 마라. Remember. 통을 안고 어떻게 끝을 내나. 견딘다 한들 다른 사랑이 가능하나. 이번 생은 처음이라 막상 말 잘 못할 것 같아 종이에 썼지. 자기 비하하고 미안해만 열 번 남지. 근데 어쩌겠어 청춘이란 단어에 서로의 이름 속자만 넣긴. 수년 뒤에 네 맘속 따뜻함으로 남고 싶지만 좋은 이별. 다른 세상에 없어 난 나쁜 놈이 돼야 해. 걸음아 걸음아 살려 뒤돌아보지도 않아. 비겁하게 도망가도 너만은 날 잊지 마라. Remember, 영원히 remember. 걸음아 걸음아 살려 시간을 거꾸로 달려. 사라지고 싶지 않아 그대여 날 잊지 마라. Remember, 영원히 remember me. Oh. 당장이라도 내 옆자리에 앉아서 웃음 꽃 피울 것 같은데 메마른 입술에 눈물만 머금게 피울 리가 없네. 사랑했었고 아파도 했었네. 그 추억들이 너로 하여금 따스함으로 남아준다면 소원 없겠네. 잊혀지고 싶지 않아 맘 아파. Remember.